It's 12 p.m. Beijing time. From Beijing to the world, this is Radio Beijing International, 92.3 FM and 774 AM. 北京人民广播电台外语广播，调频92.3兆赫，中波774千赫，知北京，听世界。 也许你在路上，也许你正在忙碌的工作，也许你在舒适的家中休息，不管怎样，让好听的音乐陪着你。 FM92.3 FM92.3 The Beats 跳动的音乐节拍。 So you're twisted enemy, So you my unforgiveness.You know, yeah, whole world is waiting. So why can't you speak? I feel it coming over me. I'm still a slave to these dreams. Is this the end of everything? Never, never, never, never.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Yeah, yeah. this power. I never thought that I could feel this free. I'm strong enough to climb the highest tower. And I'm fast enough to run across the sea. Oh, and there's just no turning back. When your heart's under attack, Is gone. I'm just not kidding. 같은 하늘 다른 꿈 너와 나 위험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주는 거야 내밀한 글자에서 만나 비겁하지만 내가 못났는 거야 잔인한 이별은 사랑의 말로 그 어떤 말도 위로될 순 없다고 How my name 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태어나서 너를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바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없잖아 겨울이 갔고 봄이 찾아오죠 우리 시들고 그림 속에 맘이 멈들었죠 I'm singing like blue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깊어 쓰려와줘 뜬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심장이 멋진 것만 같아 전쟁이 끝났고 그곳에 얼어붙은 너와 나 내 머릿속 새겨진 트라우마 이 눈물 마르면 촉촉히 기억하리 내 사랑 괴롭지도 외롭지도 않아 행복은 다 혼잣말 그 이상의 복잡한 건 못 참아 수롭지 아무렇지도 않아 될 수 없는 방황 사람들은 왔다 간다 너를 만나도 죽을 만큼 사랑하고 파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너는 떠나도 난 그대로 있잖아 겨울이 갔고 봄이 찾아오죠 接下来您将听到的是 环球30分 及时的海外动态 最新的华语广播 环球30分 呈现给您不一样的环球资讯 能参与北京城市副中心建设我特别自豪 22岁的王桂松 是来自四川宜宾的一名建筑工人 他只是北京城市副中心建设工程劳动者中的普通一员 位于北京市通州区的北京城市副中心 2016年破土动工 数万劳动者正在夜以继日地推动北京城市副中心的建设平凡劳动者铸就不平凡 声音在耳边，世界在心里。北京外语广播，聆听资讯，分享优质生活。 Say, say, say.